연못가의 여인, 여속도첩, 신윤복, 조선 18에서 19세기, 비단의 엷은 색. 신윤복 회화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이다. 뒤뜰에 활짝 핀 연꽃 너머로 무료해 보이는 여인이 앉아 장죽을 물었다, 생황을 불었다, 상념에 잠겨있는 모습을 담았다. 깔끔하고 능숙한 필치, 변화를 준 20개 농담, 그리고 산뜻한 담채의 사용 등을 통해서 신윤복의 완숙미를 느낄 수 있다. 신윤복은 주로 도시의 유흥과 춘정적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기녀와 양반의 로맨스와 기방과 기녀의 풍속을 주로 다루었다. 조선시대 화가들이 여인의 삶을 그림의 소재로 삼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신윤복은 인물을 부드럽고 여린 필치로 묘사하고 담채의 청록 또는 빨간 치마, 노란 저고리 등 화려한 채색을 위주로 구사했다. 여속도첩에는 연못가의 여인, 천에 쓴 여인, 저잣길, 검은고 줄 고르기, 장옷 입은 여인, 전모를 쓴 여인 등 여섯 점이 수록돼 있다.